안녕하세요. 쉽게 떠먹는 연극 이야기 플레이 요거트의 진행을 맡은 변자훈입니다. 자아 정체성과 성 정체성, 종종 듣는 말이기도 한데요. 이 문제에 대해 큰 고민이 없는 분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응? 하면서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실 것 같습니다. 중2 때 많이 하던 고민인 것 같은데 지금은 그 해답을 찾지 못한 채 놓아버린 고민이랄까요? 또 성 정체성 이야기를 들으면 동성애를 떠올리면서 동성애를 마치 고쳐야 할 대상으로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요즘 우리네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만날 작품은 이런 주제들을 정면으로 다룬 작품, 연극 프라이드입니다. 연극 프라이드의 공연장은 아트원 시어터 2관, 4호선 해화역 2번 출구 쪽으로 나오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공연시간이 무려 3시간입니다. 인터미션 15분을 포함해도 짧지 않은 시간인데요. 제가 만나러 간 날은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대부분 여성 관객들이었고요. 배우 같은 경우도 배수빈 씨나 정동화 씨 같은 꽃미남 배우들이 출연해서 그런 것 아닐까 하는 고민도 해봅니다. 티켓팅은 1시간 전부터, 입장은 15분 전부터 이뤄집니다. 아트원 시어터는 2층 로비에 화장실이 있는데요. 극장에 비해 화장실이 좀 좁은 편입니다. 그러니만큼 되도록이면 미리 다른 곳에서 볼일을 보고 가시는 게 연극 관람하시기 전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좋지 않으실까?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 작품은 커튼콜을 포함해서 모든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본격적으로 연극 이야기를 해볼까요? 연극 프라이드의 작중 배경은 영국. 1958년과 2017년을 오가는 작품입니다. 1958년은 필립과 올리버의 만남으로 시작합니다. 둘은 필립의 아내이자 올리버의 작업 파트너 실비아의 소개로 만나게 되는데요. 필립은 실비아에 대한 애정을 과시하면서 올리버에 대한 질투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녁 약속을 위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올리버는 델포이에서 들었다는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러니 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마치 500년 뒤에 모든 것을 거친 내가 지금의 나에게 하는 듯한 말이었어요. 네, 이 연극 내 목소리가 닿을 때까지 라는 부제가 달려있습니다. 이것을 암시하는 듯한 말이죠. 이제 시간을 따라가 볼까요? 시간은 2017년으로 넘어갑니다. 무려 SM 플레이를 즐기고 있는 남성, 바로 올리버입니다. 2017년 올리버와 필립은 게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작품 19금입니다. 표현, 특히 말에 의한 표현이 제법 센 편입니다. 올리버는 아무 남자의 거식이나 빠는, 네, 그런 요소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필립은 그런 그에게 혐오감을 느끼고 떠나간 남자 애인입니다. 필립을 떠나가게 만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올리버는 반성하지만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태도를 잘 바꾸진 못합니다. 조금 성적으로 문란한 캐릭터, 네, 2017년의 올리버입니다. 다시 이야기는 과거로 돌아갑니다. 당신에겐 침묵의 심전이 있어. 그 어떤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바로 실비아가 필립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뭔가 대화를 원하는 듯 하지만 필립은 실비아에게 화를 내고 그냥 침실로 들어갑니다. 이야기는 다시 2017년으로 들어갑니다. 한 여성이 문을 두드리고 그를 찾아옵니다. 바로 2017년의 실비아입니다. 실비아는 이태리 남자친구 마리오가 매력적이라면서 무척 들떠있는데요. 그런 실비아에게 올리버는 자신의 성격, 그리고 필립과의 이별, 자신의 심정, 이런 자질구레한 것들을 털어놓습니다. 착하리 착한 실비아, 완전 성인군자입니다. 이런 올리버의 이야기, 끝까지 다 들어줍니다. 이야기는 다시 1958년으로 돌아갑니다. 비를 맞으며 필립을 찾아온 올리버. 동성애를 고백하는 올리버에게 필립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침묵하세요. 침묵만이 당신을 살아남게 할 겁니다. 올리버, 제발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묻어둡시다. 그렇지만 올리버는 필립에게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1958년에 필립과 올리버 역시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는 동성애의 씨앗이 보이는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1958년에 올리버는 자신의 감정, 자신의 정체성에 솔직한 인물로 나옵니다. 2017년에 올리버와 맞닿았죠. 반면에 1958년에 필립은 2017년에 필립과 달리 자신의 행동,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죄책감과 혼란을 겪는 인물로 나옵니다. 이런 필립에게 올리버는 자신의 사랑, 자신의 마음을 계속 고백합니다. 필립, 결국 강간에 가까운 섹스를 올리버 합니다. 그렇게 올리버는 필립을 떠나갑니다. 미안해요. 난 당신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1부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이야기의 1부가 이렇게 상황을 세팅하는 과정이었다면 2부는 이런 이야기들이 풀려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1958년과 2017년에 필립과 올리버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는 직접 연결 만나보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정면으로 정체성의 이야기를 다룬 연극 프라이드. 1부에 비해 2부 시간이 굉장히 짧게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비중이 높은 1부와 현대의 비중이 높은 2부 가운데 과거는 상대적으로 무겁고 현대는 가볍고 유쾌하게 여러 문제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끊임없이 과거와 2017년을 오가지만 시간이 넘어갈 때 두 장면이 연결되는 몽타주 기법, 오버랩들이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영화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다시 보는 그런 기분이랄까요? 유인원이 하늘로 던진 뼈다귀가 우주 공간에서 우주선으로 변하는 장면, 아마 보신 분들이 꽤 있을 텐데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유려한 장면 전환이 이 연극의 볼거리 중 하나입니다. 주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프라이드, 자긍심 또는 자존심. 제목과 걸맞게 이 작품은 정체성에 관한 고민을 하게 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아에 대한 고민, 더 나아가 성 정체성에 관한 고민. 근데 저는요, 성 정체성은 나의 여러 정체성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하곤 합니다. 성 정체성으로만 내가 누군지 판단되어야 될까요?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동성애자는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비동성애자에게 대쉬하지 않도록 교육해야 된다. 네, 저는 굉장히 개소리 같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이성애자에게 대쉬하는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뭐 이런 소리로 얘기를 하잖아요. 스토킹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던 분들이 굳이 앞에 동성애라는 단어만 붙으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과연 옳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동성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이 작품을 퀴어 연극으로 볼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점이 남습니다. 아마 현대 올리버, 2017년의 올리버가 굉장히 난잡한 동성 섹스 중독자로만 묘사돼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현대 올리버는 성적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덕적 양심이 왔다 갔다 하는 약간의 쾌락주의자처럼 보인달까요? 좀 더 다양한 모습이 보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뭐 판단은 연극을 보시는 여러분들 몫이겠죠? 개인적으로 저는 인상 깊었던 장면 하나 꼽으라면 이 동성애 치료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심리적으로 폭력적인 장면으로 나오는데요, 이 심리적인 호감 내지는 심리적인 반응을 육체적인 반응과 연계시켜서 좀 굉장히 동물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연극에서 제가 생각하는 백미 장면이기도 하고요. 아마 두고두고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해보겠습니다. 연극 프라이드, 아무 커플분들께나 쉽게 권해드릴 수 있는 작품은 아닙니다. 또 19금 작품이지만 야하다 라고 느낄만한 장면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나는 독실한 크리스찬 개신교 사람이다, 동성애 따위 용납할 수 없다 하는 분들한테는 굳이 이 연극을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 연극은요, 무거움과 가벼움을 오가고 또 연극에 집중해야만 참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사들이 굉장히 찰지고 또 인상 깊은 대사들이 많아요. 연극에 좀 집중을 하신다면 180분 동안 상당히 독특한 향기를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합니다. 네, 연극 프라이드. 좋은 공연을 보게 해주신 연극열전 측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이상 플레이 요거트 진행자 변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